서선이 함경북도 피해 지역 학교들에 대한 국가 컴퓨터망 가입 사업이 완결됐습니다. 피해 지역의 6개 시 군도에 새로 일떠서는 32개의 학교 본교들이 국가 컴퓨터망 가입이 결속됨으로써 교육 사업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.